2013년 2010년이니까 13년째 네.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침잠된다 그래서 네. 점점 가라앉으면 네. 빠져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더 생기 있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뭐 우리가 해보자. 아무것도 안 하면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렇죠.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망가진 내 고 또는 사이코 나 라이플 쓰지 않는 스나이퍼 숨기만 하고 목표만 사이코 피할 수 없이 쫓고 쫓는 사이코 그저 운명 탓 난 또 나의 타이러 그 모든 건 다 뒤로 돌리고 난 가지는 동수면 아공간의 테라포밍 이건 내가 만든 나의 롤 완성해야겠어 완전한 내 모델로 Sway Drop it Drop it Tempo Everybody move, move, move down, down. Champion, champion, action, action. Drive it, drop it, go, go, land, land. Everybody move, move, move. Trophies have 별다른 감정. Wow. 별은 지고 해외 꼭대는 기대. 시간은 개원 늑대. 타이밍은 늦겠네. 근데 계속된 불편해진 게 꼭해. 계속해서 여전히 말들도 내 주상, 주상과 극사실주의 주상화 6년의 갭 깎고도 멍팬 쉬는 거짓말 내 얘기에 퇴퇴 거짓말에 넌지 새로운 바람 무너진 이 액긴도의 생명수의 바람 머리 아픈 계획과 가창 이런 내 끄다 됐던 문에 또 웬걸 또 캥겨다 별다른 감정 이제는 개원해 별은 지고 내 눈에 새별을 또 메꿔내 그림은 또 그렸고 여전히 주상화 글쓰다른 시작과 들린 축하만 Sway, Sway Drop it, Drop it Tempo, Tempo Child, child, stop, stop. Everybody move, move, move. Town, town. Champion, champion. Action, action. Drive it, drive it. Go, go. Land, land. Everybody move.